8 UBS. Band 음악이 세상을 구한다. Band Aid. 안녕하세요. 여기는 밴드 음악이 세상을 구한다는 일념 아래 한국 밴드 씬의 새로운 부흥기가 오길 응원하는 밴드 구조대, 밴드에이드입니다. 저희 밴드에이드는 매주 월요일 점심 12시 10분부터 12시 50분까지 여러분의 귀를 책임져 드릴 예정입니다. 요즘 날씨가 정말 오락가락이라 종잡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이제 가을이 끝에 다다랐나 했더니 초여름처럼 더위가 다시 빼꼼 고개를 들었는데 금요일 밤부터 비가 오더니 계속 크리트릭한 날씨가 계속되고 있네요. 오락가락 날씨 때문에 기분도 오락가락하기 십상이지만 우리는 오늘도 열심히 살아야 하니까 여러분의 하루를 즐겁게 채워줄 좋을 밴드 음악을 가지고 왔습니다. 오늘의 밴드는 전자악기를 기반으로 여러 장르를 종횡무진하는데요. 아마 이 밴드의 곡 중에 적어도 한 곡은 여러분 마음에 드실 거예요. 독보적인 스타일로 음악 그리고 그 이상을 그려나가고 있는 오늘의 밴드 지금 바로 소개합니다. 글렌체크의 Folk Boys and Girls. 특정 장르에 구애받지 않는 음악적 능력과 독보적인 스타일로 사랑받고 있는 오늘의 밴드는 바로 글렌체크입니다. 김준원, 강혁준, 그리고 제이보, 3인조 일렉트로니카 밴드입니다. 2011년 데뷔부터 강력한 음악으로 신호탄을 쌓는데요. 글렌체크가 데뷔했을 때 진짜 글렌체크가 세상을 접수할 줄 알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았을 정도로 처음부터 엄청난 실력파 밴드였답니다. 아 물론 글렌체크는 여전히 세상을 접수하고 있어요. 사실 글렌체크는 강혁준과 김준원 둘로 시작했는데요. 둘은 같은 부산국제고등학교 출신으로 하격밴드인 테이크 어 브레이크 활동에서 처음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취미로 함께 모여 기타를 치던 소년 둘은 어느새 대학에 입학하게 되었어요. 김준원은 패션과를 전공하고 강혁준은 정치외교학을 전공했는데 여전히 음악을 사랑하던 두 소년은 고등학교 졸업 이후 대학생이 되어서도 자취방에 함께 모여 데모곡 녹음도 해보면서 놀았다고 해요. 그러다 점점 진지하게 음악에 임하게 되었고 그렇게 글렌 체크가 출격하게 됩니다. 두 멤버는 모두 내성적이고 완벽주의자 성향인데다가 고등학생 시절부터 오랜 시간을 함께 보낸 편한 사이이자 친한 사이라 말하지 않아도 마음이 통할 정도라고 해요. 거의 13년 동안 둘로 활동하던 이들은 2023년 제이보를 새로운 멤버로 영입하게 됩니다. 앨범 작업 중에 기타 세션으로 알게 되었는데 함께 작업을 해보니 합이 잘 맞았다고 해요. 게다가 작업 이후에 자연스럽게 친구 같은 사이가 되어서 이렇게 매일 볼 거면 차라리 새 멤버로 합류하는 게 낫겠다 싶어 제이보도 글렌체크에 합류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올해부터 글렌체크는 3인조로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글렌체크의 60s Cardin. 방금 듣고 오신 곡 시시티스 칼딘은 글렌체크의 대표곡이라고 할 수 있어요. 멤버 김준원은 이 곡을 하도 공연해서 지겹다고 하기도 했지만 지겨울 만큼 많은 사람들이 사랑하는 데에는 이유가 있는 법이죠. 이 곡으로 데뷔 초부터 대중과 평론가의 귀를 모두 사로잡았거든요. 게다가 전설의 정규 1집 오트퀴트르에 수록되어 있기도 하죠. 오트퀴트르는 매년 1월과 7월 파리에서 열리는 고급 맞춤복 박람회를 의미하는데요. 아마도 패션과를 전공한 김준원의 경험과 지식이 많이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김준원은 이론상으로 봤을 때 이게 맞는지 아닌지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마음대로 만든 음악, 이 정규 1집이라고 소개했는데요. 제목을 먼저 짓고 여기에 아이디어를 엮은 후에 리듬과 멜로디를 만드는 방식으로 작업했어요. 음악 전공자가 아닌 두 멤버가 틀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분방하게 자신들만의 패턴을 직조해 나간 거죠. 이 앨범으로 글렌체크는 2013년 한국 대중음악상 댄스 앤 일렉트로닉 앨범 부분에서 명예로운 수상을 하기도 했어요. 한국에는 거의 없는 없다시피한 일렉트로니카 씬에 엄청난 신예가 등장했으니 아마 상을 안 줄 수가 없었을 겁니다. 수상의 영예를 아는 지 얼마 되지 않아 그 다음 해에도 한국 대중음악상을 수상하게 되었는데요. 게다가 같은 부분에서 또 수상하면서 일렉트로니카 밴드로서 입지를 확실하게 굳혀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보장된 전자음악 맛집 글렌체크의 음악 하나 더 들어볼까요? 글렌체크의 84. 글렌체크가 음악을 너무 잘한다는 건 이미 너무 유명하죠. 근데 사실 이것 말고도 잘하는 게 하나 더 있는데요. 바로 귀로만 들을 수 있는 음악을 다양한 방식으로 시각화하는 데에도 일가견이 있답니다. 음악을 작곡할 때에도 싱글 트랙 단위가 아니라 앨범 단위로 구상하고 작업을 진행하는 성향 때문인지 뮤직비디오처럼 음악 외적인 면에서도 앨범의 전체적인 컨셉을 구현하는 데 공을 들이곤 합니다. 2023년 새 멤버 제이보가 합류한 이후 처음으로 발매하는 신보인 캡터스 캡터스에서는 뮤직비디오뿐만 아니라 앨범 커버, 앨범 관련 비주얼 콘텐츠까지 모두 자체 제작했다고 해요. 직접 앨범의 A부터 Z까지 구상하고 제작하게 된 데에는 제작비를 줄이기 위한 노력도 있었다고 하지만 그게 다가 아니죠. 미숙하더라도 직접 만드는 게 누군가를 거쳐 나오는 결과보다 더욱 만족스럽고 정확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완벽주의 성향이 강한 멤버들이기 때문에 원하는 이미지가 있다면 짧은 기간 안에 낯선 3D 그래픽 프로그램을 직접 익혀서 뮤직비디오까지 뚝딱 만들어내기도 하는 거죠. 이전에는 백남준 작가의 작품을 오마주하는 공연을 하기도 하고 종합예술팀 베이스먼트 레지스탕스와 협업해 비주얼 아트를 만들기도 했어요. 글렌체크를 한마디로 설명하자면 음악만 하는 밴드가 아니라 음악도 하는 종합예술을 추구하는 밴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멤버들은 언제나 경험을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하는데요. 늘 새롭게 시도하며 자신들만의 영역을 확장하려는 시도 덕분에 대중들도 더 다양한 장르의 음악을 다양한 방법으로 즐길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글렌체크의 캡터스 캡터스. 락의 희노애락. 밴드 음악의 장르가 정말 다양하지만 그 중에서도 밴드 음악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장르가 바로 락이죠. 그래서 밴드에 대해 코너 락의 희노애락에서는 밴드 음악의 주요 장르인 락과 관련한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여러분은 락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나요? 많은 분들이 거친 헤비메탈이나 화려한 펑크의 이미지를 떠올리실 겁니다. 하지만 가을에 맞춰 센치해진 우리의 감성을 건드리는 락도 있어요. 바로 락발라드입니다. 지금은 조금 시시하고 진부한 장르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90년대와 2000년대에 우리나라의 음악 차트를 주름잡을 정도의 인기를 자랑했어요. 당시에는 락이라는 장르 자체가 엄청난 영향력을 발휘했기 때문에 여기에 힘입어 락 발라드를 주로 하는 가수들이 많았어요. 잘은 몰라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이승철, 부활, 버즈, YB 같은 가수들도 이 시기에 락 발라드를 기반으로 한 음악들로 가장 활발하게 음악 활동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2000년대 후반에 접어들며 K-POP의 인기가 급부상하면서 락 발라드는 점차 쇠락의 길을 걸었습니다. 그렇게 이제는 한물간 장르로 취급받고 있지만 특유의 폭발적인 멜로디와 서정적인 가사는 아직도 우리의 마음과 귀를 사로잡기에는 충분하답니다. 최근에는 가수 우즈가 정통 락발라드 곡인 드로우닝을 발매하며 해당 곡의 라이브 클립이 인기 급상승 동영상에 오르기도 했는데요. 이를 계기로 락발라드 장르가 다시금 주목받고 있습니다. 혹시나 트렌디한 락발라드 곡이 궁금하신 분들은 우즈의 드로우닝 라이브 클립을 꼭 찾아보시는 걸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우즈의 드라우닝. 미치도록 사랑했던 지겹도록 다투었던 너가 먼저 떠나고 여기는 종일 비가 왔어 금세 턱끝까지 차올랐고 숨이 막혀 와 I want to know if ready 빠지는 대로 살지 말고 주체적으로 원하는 방향에 부합하는 경험을 해나가자. 바로 글렌체크의 캐치프라이즈인데요. 우리는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해서 경험을 쌓아나가고 있죠. 이러한 경험이 차곡차곡 쌓여 지금의 나와 미래의 나를 만들잖아요. 그러니 내가 생각하기에 나를 행복한 사람으로 만들어줄 경험이 무엇인지 생각해보고 나를 그러한 방향으로 이끌어 나가자는 포부를 담고 있어요. 글렌체크의 음악 역시 듣는 이들에게는 하나의 경험이 될 테니 더 깊은 책임감을 느낀다고 합니다. 2023년의 끝을 향해 가고 있는 지금 우리 마지막까지 소중한 경험들로 가득 채워보자고요. 오늘의 밴드는 장르의 분해와 재조합으로 음악을 넘어 경험을 만들어내는 밴드 글렌체크였습니다. 날씨가 변덕스러우니 몸 건강히 잘 챙기세요.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에 또 다른 밴드 음악으로 찾아올게요. 그럼 지금까지 디렉터 PD 권유나, 세션의 기술 백다연, 프론트 아나운서 지민주였습니다. H. UBS